널 찾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. 아름다운 이 도시를 다 돌아보면 아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 가끔 좋은 꿈을 꾸기도 해. 좋은 바람을 찾아왔어. 사랑도 한 가득 담아왔어. 완벽히 떨어지 꿈을 꾸기도 해. 곧 나의 맘을 갖고 왔어.